연구 눈빛 떨어지기 싫지만 티나는 건 더 싫어 태연하게 우연하게 단척해도 내 맘에는 알 수 없는 작용이 일어 Chemical X 손이 닿았어 손이 닿았어 진정이 안 돼 Chemical X 손을 잡았어 손을 잡았어 녹을 것 같아 Chemical X 잡은 손을 타고서 퍼진 아드레날린 이런 식은 곤란해 넌 예고도 없니 참다 참다 터지는 우리 케미 어쩌니 알 수 없는 미지 같은 화적 반응 내 속은 다 엉망진창 난리가 입술 닿았어 입술 닿았어 진정이